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20절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 부르지요.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전, 특히 마지막 월요일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월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벳바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말라버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벳바게를 지나실 때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나무니까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열매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4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단지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나무,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뿌리째 말라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죠. 확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을 말씀하지 않고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또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또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언약 백성은 누구이며 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점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리고 잎까지 모두로 시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13절에 왜 무화과나무가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버렸나? 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13절에 보면은 언약 백성이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거두어서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앞에 예레미야 8장 5절에서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자기들이 그릇된 길로 갔던 것, 그것이 이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두어야 될 열매를 다 거두어가 그렇게 말끔히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8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또 예언자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백성들을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처럼 역겨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했던 게 화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8장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말씀을 전하였으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나 좀 전에 본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통된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같은 표현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 14절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없을 거다 그래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언하신 점을 보고 또 20절에 보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언약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은 소생의 가능성마저 말라버린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 그리고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기에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말을 버리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 백성들.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지도자들.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소생의 가능성마저 말라버린 철저한 심판과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건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은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12절에서 14절 읽고 건너뛰어서 20절, 21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간이, 즉 15절에서 19절까지는 뜬금없이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가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모양이라고 불러요. 샌드위치 모양이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샌드위치 여러분 아시죠? 빵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화과나무가 앞에 있고 뒤에서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물로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뭘 하시냐면,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특징, 이 샌드위치 모양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죠. 이 마가는요, 지금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그리고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 연결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특이한 모양으로, 샌드위치 모양으로 특이하게 기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이 성전 사건이 서로 연결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공통점은요,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나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이나,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말라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곧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서 특히 팔고 사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같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극적으로 그리고 예고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표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유대인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4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질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광주리의 하나는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 열매고 다른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 뭐예요? 좋은 무화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나쁜 무화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너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보세요. 좋은 무화과도 있고 나쁜 무화과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았는데 부름받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나무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은 거고 어떤 나무는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무화과는 잘 돌볼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반면에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그 언약 백성들의 응답과 반응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시면요. 이걸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먼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이거나 아니면 더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언약 백성 된 것은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던 겁니다. 그때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4장에서 소개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과거 언약 백성이 아닐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크고 더 괜찮아서 여러분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죠. 그뿐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 응답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또 주권적으로 언약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내 정성과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언약 관계를 복되게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반응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적극적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요구를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적극적인 응답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시죠. 보통 우리는 그걸 상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상을,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의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토록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3절에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당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좀 내려가서 1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한때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셔서 수차례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촉구하셨어요.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 가운데 다수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오늘 마가복음 본문처럼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8절 보세요. 다음 주 본문이지만 18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았다 그래요.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내쫓기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처음 듣고 처음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겐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실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일과 그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은 구원받고 이스마엘은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버림당하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릇되게 행했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 관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반대로요.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방인들도 이 마가의 복음서를 받는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이 점에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사실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 얻을 택자로 예정하신 것은 좁은 의미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고향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넓은 의미의 선택, 넓은 의미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의 범주와 선택의 범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욱더 붙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일도 결코 없어요. 성도답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 속에서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최종적인 목적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의지와 힘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권면하세요.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순종하길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유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께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닌 자유와 그 고결함이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날과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혹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